라디오 에세이 오소영님의 뉴질랜드 삶의 오솔길을 걸으며 그 남자의 6.25 시니어 클럽 무지개에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할아버지 세 분이 참전 용사였음을 이번에 알았다. 그 타고나신 천운이 새삼스럽게 놀랍고 부러웠다. 6.25 전쟁 발발 67주년을 맞는 올해 그분들이 조국의 초청을 받았다. 귀국 준비에 바쁜 모습을 보면서 아득히 먼 옛날 일이 떠올랐다. 꽃봉오리처럼 한창 꿈에 부풀 사춘기였다. 소녀의 여린 가슴에 진한 얼룩을 남기고 아픈 추억으로 간직된 외눈박이 외삼촌. 나보다는 5살이 많고 오빠보다는 불과 2살이 위였다. 오빠와 외삼촌은 친구처럼 늘 붙어 다녔고 나는 그들 뒤를 졸졸 귀찮게 따라다녔다. 외삼촌이 19살이던 해 6.25가 일어났다. 그때부터 그는 우리와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게 됐다. 빗나간 궤도를 달리는 굴곡 많은 인생이었다. 아주 아주 거칠고도 짧게. 그가 어느 날 친구들과 밖에 나갔다가 행방불명이 되었다. 얼마 뒤 누군가가 외삼촌은 인민군의 총에 맞아 죽었다고 알려주었다. 집안은 깊은 슬픔 속에 잠겨버렸다. 위로 딸만 셋을 두고 늦게 아들 둘을 보신 중에 막둥이로 애지중지하던 막내 아들을 잃고 죽음처럼 사시던 외할머니의 모습이 참 처절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던 사람이 살아 돌아왔다. 인민군에게 붙잡혀서 부로 끌려가다가 구입할 서울 수복중 국군의 포로가 되어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풀려났다고 했다. 하지만 반가움은 잠시. 외삼촌은 젊은이를 기다리는 전선으로 다시 가야만 했다. 너무도 당연한 청년의 의무였기에 아쉽고 안타까웠지만 가족들이 따뜻한 배웅을 받으며 멋지고 당당하게 입대했다. 일사후퇴 때 남으로 내려가던 피난 행렬은 끝이 없었다. 이불에 쌓여 발길에 차이던 무언가는 피난민들이 귀찮아 버리고 간 힘없는 노인들이었다. 그들은 폭격에 맞지 않았더라도 매몰찬 추위에 빳빳하게 동태처럼 얼어 죽었을 것이다. 비정하고 모진 세월이었다. 전쟁은 그렇게 참혹했다. 최전방이었던 백마고지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 악명 높은 최후의 보루였다고 한다. 기적이었을까? 외삼촌은 불사조처럼 살아서 돌아왔다. 하지만 가슴 아프게도 한쪽 눈을 실명한 상위 군인이었다. 우리 가족은 모두 그나마도 다행이라며 고마워했지만 그는 예전의 그가 아니었다.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 대하듯 잔인했던 전쟁터에서 그는 눈만 잃은 게 아니라 인간의 감성마저 송두리째 잃었다. 갈기를 세운 한 마리 살아온 짐승처럼 이성을 상실한 채 마냥 추락해가고 있었다. 휴전이 되면서 피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로 서울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혼란은 당연한 일이었다. 폭격에 집을 잃은 사람들과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넘쳐났다. 고아가 된 아이들은 길로 뛰쳐나와 더러운 손으로 행운들에게 달려들어 돈을 뜯곤 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상위 군인들의 횡포였다. 당신들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아남은 줄 아느냐며 거친 쇄골골이나 목발을 휘두르면 누구든 고양이 앞에 쥐꼬리 될 수밖에 없었다. 내 식구들이 한두 끼 굶더라도 그들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어야만 사하던 괴로운 시절이었다. 임시 의안을 놓고 살아가던 그는 누나들 집을 차례로 휘저어놓고 다니면서 가족들을 힘들게 했다. 술만 마시면 누나를 빼서 아무데나 탕탕 두드리며 내 눈 내놓으라고 고함을 쳤다. 허물어져 가는 아들을 그냥 볼 수 없던 할머니가 병으로도 돌아가셨다. 외삼촌은 집안의 골칫거리였다. 나는 우리 집에 나타난 그를 모질게 등을 밀어 밖으로 내몰면서 함께 울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삶이 귀찮고 짜증스러웠다. 너무 슬퍼 밤이면 혼자 이불 속에서 훌쩍했다. 참전용사 세 분이 모처럼 가슴에 달고 나온 작은 태극 배지가 유난히 햇볕에 반짝인다. 갑옷처럼 집안 깊숙이 묻어두었던 것이리라. 그 작은 배지 안에서 갑자기 삼촌 얼굴이 웃고 있질 않은가? 외장 눈의 일그러진 모습이 아닌 맑고 발랄했던 헌칠한 키의 미남 청년인. 아득한 옛날에 한줌 흙으로 돌아간 그는 전쟁에 흘리러 간 작은 티끌이 되어 이제 기억에서도 아스라이 잊어가고 있다. 한 번쯤 마음속 깊이 추모해 주는 것도 같은 시대를 함께했던 살아남은 자의 정중한 예의 일이라. 조국을 위해 몸바친 호국의 영령들을 위하여.